김일성 동지 회고위원회가 최근 러시아 모스크바 주체사상연구소조에서 결성됐습니다. 회고위원회는 7월 8일에 즈음해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불후의 고전적 노작에 대한 연구 토론회를 비롯해서 그의 불멸엽적을 칭송하는 행사들을 조직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김일성 주석회고 스웨리의 위원회가 최근 스톡홀름에서 결성됐습니다.